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이 최근 미제가 우리의 위협을 걸고 돌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시험을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한 대답을 3일 러시아의 따스통신, 즈베즈다 텔레비전 방송, 일본의 교도통신, 지지통신, 이란의 프레스 텔레비전 방송, 중국의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.